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설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 보아이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법에이거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시며 이 땅 위에 한없이 따사로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종치를 펼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친오불 사랑에 떠받들리오.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서가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서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영원 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종남 동지와 야영소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문천시의 경치로운 바닷기슭에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소는 강원도 안의 학생 소년들이 누구나 찾아와 야영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과외교양 기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서를 최상의 수준에서 새로 개관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형성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셨으며 개관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강원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자강육제 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방대한 개군 공사를 도 자체의 힘으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야영소의 전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건축물들을 바다를 끼고 있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파도를 휘가르는 덧배로 형상했는데 정말 특색 있다고 강원 땅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야영기지 사랑의 보금자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하시면서 강원도 인민들이 큰 일을 했다고 지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후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종이받들어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서를 훌륭히 개관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쁨에 넘치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역 소개서를 비롯한 야영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청년과 운영 준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야하셨습니다. 부지 면적이 16.8정거이고 연건평이 1만 5,53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소는 두 개 호동의 야영각과 식당, 해수욕장, 회관, 체육관, 야외 무대를 갖춘 운동장, 조약수조와 물미끄럼대가 갖춰진 수영장, 로라스케이트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일도 세워주셨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뜨겁게 오려있는 이곳 소년단 야영소만 놓고 보아도 자식들에게 10가지, 100가지 아낌없이 주고 싶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나라의 제일 좋은 것들마다에 아이들의 보금자리들을 일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전형 처소로 달리던 야전차를 세우시고 야영가는 아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형상한 미술 작품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면서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서로 가난의 행군 강행군식에 나온 노래 구절이지라고 뜨겁게 외우시며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란 마음 쓰신 장군님의 뜻을 언제나 잊지 말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우리가 지켜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도서열람실, 전자도서열람실, 종합지식보급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세색이 발전하는 교육학적 요구와 연령심리적 특성에 맞게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야영기간이 그대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침실, 요리 강의실, 식당의 요리 실습실, 주방 식사실, 생일 식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방 자재를 가지고 꾸렸는데 선색이 없다고 아이들이 바다경치를 구경하면서 식사도 하고 제손으로 밥과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 본 야영의 나날을 일생토록 추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실, 계급교양실, 전자오락실 등으로 이루어진 회관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모든 요소들을 교양적 의의가 있게 꾸렸다고 하시면서 문명한 사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야영소의 문화교양시설과 생활조건을 더 잘 마련해 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용도 체육관과 해수욕장에 꾸려진 샤워장, 넓고 시원한 운동장을 돌아보시고 모든 설비들과 인공 잔디까지도 강원도에서 자체로 생산한 것이라는데 대단하다고 야영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할 수 있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야영소 구내를 걸으시면서 서나무 숲속에 들어앉은 야영소의 경치가 정말 좋다고 수정이 좋은 나무와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갖고 주변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며 야영소 구내를 교재림으로 전환시켜 야영생들을 위한 교육장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될 수 있은 것은 이 땅 위에 후대들을 위한 창조물들을 하나라도 더 마련하여 저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닦겠다는 고귀한 인생관을 지닌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마음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미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 나가면서 소년단 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돌아보면서 자신께서 제일 만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의 국산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개건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도 자체로 생산하여 이용한 것이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강원도 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아이들이 밝게 웃어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용해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야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워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대같은 은덕이 야영생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함으로써 당의 은종어린 야영소에서 언제나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